주체 106 2017년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7일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왕가소 중국인민종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부조속 공현우 외교부 부장조리, 왕아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부장조리, 자국위 중국중앙군사위원회 국제군사협조판공실 부조임, 무동화 중조우호협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송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